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 대법원이 지난 조선전쟁 시기 대구 경상북도 지역에서 감행된 집단 학살 만행에 의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50년 7월 남조선 괴뢰군과 경찰은 대구 경상북도 지역에서 죄 없는 민간인들과 대구 형무소 수감자들, 보도연맹 사건 관련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집단 학살했습니다.